내 맘말 한마디에 혼이 나갔지. 딱 계산된 듯한 너의 눈빛 속짓. 항상 완벽한 듯한 너의 타이밍. Got me begging on my knees, baby, begging on my knees. 조금씩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기꺼운 길을 쫓다 까지만 있구나. I hope 하게 해주면 몰라. Got me begging on my knees, baby, begging on my knees. 넌 미루네 내가 가면 당기고 내 지쳐하면 출근 말듯 희망 고문에 난 begging on my knees, baby, begging on my knees. 발도 좀 쳐봤자 몸무림 쳐봤자 벗어나지 못해 줬다 폈다 줬다 빼고파. 보일 때마다 금방 없어지는 일 다 짱은 몇 시간 뒤에 나오겠지. 안달나게 해 날 미치게 해. See I'm begging on my knees, baby, begging on my knees. Yeah, 매번 내가 말했지 알게 뭐야. What? 얘 말고도 여자 많아 boy. 널리고 널리 여자란 말 hey. 아는데 don't go back to you. 매일매일 오늘로 끝. 마침 별을 찍고 say goodbye for good. 인 줄 알았지만 다시 보니까 꼬리 달린 신부였을. 넌 미루네 내가 가면 당기고 내 지쳐하면 출근 말듯 희망 고문에 난 begging on my knees, baby, begging on my knees. 발도 좀 쳐봤자 몸부림 쳐봤자 벗어나지 못해 줬다 폈다 줬다 빼고 하는 넌 벗어나지 못해 절대 널. 아무리 뛰어봤자 뭘 해도 난 네 손바닥 안에서 노는 날 그런 날 더는 다 맞추려고 하다가도 다시 죽은 날 가도 발 모든 쳐봤자